사자와 쥐. 옛날 옛날에 숲을 지배하는 사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식사를 마친 사자는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작은 쥐는 사자를 보고 사자 위에서 놀면 재미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어요. 쥐는 잠자는 사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잠에서 깬 사자는 화가 나서 크게 으르렁거리더니 큰 앞발로 쥐를 잡았어요. 쥐는 발버둥 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답니다. 사자는 쥐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렸고 쥐는 겁에 질렸어요. 왕이시여, 무서워요. 저를 먹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갚을게요. 사자는 은혜를 갚겠다는 쥐의 생각이 매우 기특해서 발을 열고 쥐를 풀어주었어요.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자, 이제 가거라. 다시는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다음에는 먹어버릴 테니. 며칠 후 사자는 정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냥꾼들은 이런 사자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죠.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어서 사자가 덫에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자가 덫에 걸리자 사냥꾼들은 밧줄을 잡아당겼고 사자를 그물 안에 가뒀습니다. 사자는 크게 울부짖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사냥꾼들은 그물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사냥꾼들은 사자를 운반할 수레를 가져오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어요. 사자는 여전히 크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쥐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왕이 위험에 빠졌구나. 은혜를 갚아야겠어. 쥐는 곧바로 사자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쥐는 덫을 타고 올라가 날카로운 이빨로 밧줄을 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쥐는 사자를 덫에서 구해냈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작은 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맙구나, 쥐야. 내 다시는 널 해치지 않겠다. 숲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넌 왕의 목숨을 구했도다. 이제 넌 이 숲의 왕자다. 고맙습니다. 안녕. 또 뵙겠습니다. 아, 어디로 가느냐? 내 위에서 놀고 꼬리에서 미끄럼도 타지 않겠느냐? 쥐는 사자의 등에서 뛰기도 하고 꼬리에서 미끄럼도 탔어요. 얼마 후 사냥꾼들은 사자를 옮길 큰 수레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사자와 쥐는 그들을 보고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냥꾼들은 겁에 질려 마을로 도망쳤어요. 이렇게 해서 사자와 쥐는 영원한 친구가 되었답니다.